왜 안 받아? 시간도 없는데. 태우야! 김태우! 여보세요? 뭐하냐? 술 먹었어, 어제.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. 힘든가 봐, 자주 못 봐서. 나 그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고. 아니, 갑자기 노래가 하는 곡 생각이 나서. 한번 들어봐.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.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. 찾지 못했죠. 괜찮지? 처음에 네가 피아노를 이렇게 딱 시작했으면 좋겠어. 잠깐만. 좋은데? 아, 성우야.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.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. 그래서 잡지 못했죠.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.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.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. 다시 한번 나